마음이 바쁘면 모두 바쁩니다. 마음이 한가로우면 모두 한가롭습니다. 한가로운 가운데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는 모든 것을 정확히 실행할 수 있는 힘입니다. 바쁘게만 흘려보내기엔 아까운 우리의 하루, 그 속에 구석구석 숨은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석구석 숨은 여유 중에 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저기 왔네요. 뭐가요? 복음이 오네요. 네,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네요. 며칠 만이죠? 굉장히 오래됐네요. 20일 됐나요? 20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냥 뭐 일하면서 일하면서 지냈죠. 이 광저우 중국 갔다가 왔어요. 재현 형제님은 이제 내일이면은 또 다시 가요. 아... 네, 내일 가죠. 내일 오전에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또 떠납니다. 이거 나오면은 네, 중국에서 듣겠네요. 전번처럼. 슬퍼. 신혜자매님은 네? 잘 지내셨어요? 저요? 네. 네, 뭐 전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정말 그냥 그랬어요 저는. 좀 뭐 명도 형제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뭐 저는 그냥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 준비도 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지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덧 다시 녹음할 시간이 되었네요. 엄청 바쁘지 않았나요? 그 이런 소치 이런 거 하면은 뭐 엄청 바쁘잖아요. 맞아. 저 수련회랑 겹쳐가지고 또 네 맞아요. 대산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준비랑 회사 일이랑 많이 겹쳐서 이렇게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재밌게 지나갔던 것 같고요. 큰 어려움 그래도 없었던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긴 해요. 정석 형제님은 별일 없으셨어요? 네, 뭐 저는 그냥 이제 수련회 갔다 오고 이제 복학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시간표 짜고 수강 신청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수강 신청은 무리 없이 잘했어요? 아니요, 이제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 날 수강 신청을 하는 날인데 오랜만에 이제 한 3년 만에 이제 복학하고 이제 하려다 3년? 보니까 좀 시간표 짜고 이런 게 어색해서 이제 좀 애먹었어요. 학번도 까먹고 막 그러다. 아, 맞아요. 학번이랑 군번이랑 엄청 헷갈리거든요. 예. 학교 오랜만에 가니까 어때요? 아직 가지는 안 왔는데. 어. 이제 갈 생각을 하니까 좀 떨리네요. 또 막막하네요. 복학생 오빠 되는 거네. 그러네. 아싸로 지내죠. 혼자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같이 복학을 하면 좀 그래도 어색한 게 덜한데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아는 일 두 명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있어서 막 복학하는데 아는 사람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하던데. 다행히 두 명 있네요. 그런 게 딱 적당해요. 안 놀 수 있게 한 두세 명만 친한. 그렇죠. 복학하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마음은 있는데 머리가 그만큼 안 따라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칼복학한 다음에 학점 폭탄을 맞고. 진짜요? 네, 큰 멘탈에 아주 큰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휴학을 했죠. 반 학기 만에. 바로 휴학했어요. 아, 한 학기. 그쵸. 한 학기 만에 바로 휴학했어요. 내가 이게 지금 공부할 상태가 아니구나. 학점 받고 깜짝 놀랐죠. 아, 그렇게 그랬었네요. 그럼 오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죠? 2시간 정도. 왕복으로요? 왕복이 아니고 가는데. 평소에 2시간이에요? 우와. 멀긴 진짜 멀다. 힘들겠다. 고생 좀 하겠네요. 제가 그런 거 좀 해봐서 알아요. 아, 맞아. 그게 힘들어요. 멀어요. 아, 근데 하필 또 시간표가 나왔는데 아침? 금요일날 딱 한 개 수업이 있어서 금요일날 학교 가야 돼요. 엄청 가기 싫어. 수업 하나 들으러? 하나 들으러? 와. 이게 이게 저도 한번 예전에 그런 적 있거든요. 수요일. 수요일 날 그것도 수업이 1시간 반짜리 수업. 아. 그거 하나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 그거 있어 가지고 왕복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인데 그거 하나 들으러 막 간 적 있었어요. 또 예고 없이 휴학에 휴강. 휴강을 두 번이나 했었어 가지고 이제 찍고 온 적이만 두 번 있죠. 뭐지? 갑자기 조교가 들어오더니 휴강 정대 마냥 기쁘진 않아. 아,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복학하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네, 저 학점 3.9 이상을 맞기로. 3.9요? 3.9? 껌이지. 뭐라고요? 3.9가요? 껌이야. 요즘 껌이 비싼 것 같아요. 껌이 껌 씹기가 어렵네요. 3.9면 3.5만 나와도 그러게요. 되는데. 3.9면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명대 형제님은 이제 대가족장 끝났네요. 네, 그렇죠. 아, 이제는 나름 홀가분한 것도 있고요. 그냥 뭐 이제 물론 시원섭섭한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감사하게 잘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지나고 나서 대가족장 이제는 좀 끝났다는 안심과, 근데 하루만 지나서 아직은 뭐 이렇게 그만큼 후련한 건 잘 모르겠고요. 이제부터 느껴야겠죠. 아, 이제는 내가 뭐 맡은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모르죠 또 이렇게 다음? 네. 연임? 연임? 하셔야죠. 그럼요. 그렇게 되면 제가 용석 형제님 끌고 가려고요. 아, 저 하나 끝나면 또 이제 다음번 누가 될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진짜요? 벌써부터? 그냥 하는 보통 이제 수련회 하계 수련, 그러니까 여름 말씀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면은 한 4-5월쯤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거의 그 전에는 결정이 돼야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3-4월쯤이면 4월쯤이면 그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제 목사님의 머릿속에 어떤 게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잘 모르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잘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여기 있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결혼을 빨리 하셔야겠어요. 저는 예외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니까. 아, 근데 목사님은 연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연임을 좋아하세요. 공성 소식입니다. 지난 2월 둘째 주에는 1청 신입생 여러분들의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청소년을 벗어나 성인이 되는 그 시작점에 서게 되었네요. 많은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는 2014년 겨울 말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넷째 주일에는 셀러브레이션 데이로 진행되는데요. 셀러브레이션 데이는 청년부에 속한 6개의 사역팀인 찬양드림 사역팀, 문화나눔 사역팀, 선교 사역팀, 전도 사역팀, 미디어 사역팀, 워십 사역팀이 각자 사역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사역팀에 참여할 마음을 품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같은 날인 24일부터 3월 1일까지는 동성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엑스국 C지역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월 첫째 주, 둘째 주일에는 순모임으로 진행되오니 이것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여전히 평일에는 방학 중 모임이 진행되고요. 평일 기도회도 계속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추가 광고가 있네요. 선교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퍼스펙티브스 2014년 봄학기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한 관점을 배우는 훈련 과정인데요. 월요반, 화요반, 토요반이 있다고 하니 마음을 품고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안팎으로 많은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로서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많은 중보와 관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동성뉴스 이거 들을 때마다 민망한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항상 제가 하긴 하는데 참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들 아니요. 생각하시죠? 아니요, 이제 너무 잘하셔서 이제 네, 명달 형제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아직 안 해봐서 모르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해보는 걸로 해요. 그렇죠? 네. 네, 재현 형제님만 대답을 했네요. 돌아가면서 해야죠. 재현 형제님이 다음번에 둘이 하는 걸로. 둘이 돌아가시면서 하세요. 좋다. 아이, 뭐 어쨌든. 아, 선교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아, 그쵸. 다음 주? 다음 주죠. 네, 이번 주 그쵸.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네, 수련회 다녀오자마자 바로 선교니까 준비하신 분들도 빠듯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선교팀 모임한다고 모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 사람들도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처음에 우려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걱정했는데. 그쵸. 처음엔 자매님들 없었는데 오늘 기도카드 보니까 자매님들도 많이 지원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작년에 비해서는 되게 상반된 성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이제 여자분들, 그러니까 자매분들이 많고 남자가 거의 적어서 사실 뭐 무거운 짐 나르고 하는데 힘들었다고 한다면 용석 형제님이 잘 알고 계시죠. 네, 거의 남자의 독보적으로 혼자 계셔서 힘들었다고 하고 그 반대되게 올해는 거의 초반에는 형제분들만 많아서 작년에는 그렇게 안 가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얼핏 들었었거든요. 이번에는 다 그냥 골고루 많이 가시네요. 좋은 것 같아요. 부러워요. 맞아. 아, 기회가 있을 때 갔어야 되는데. 맞아. 못 간 것 같아서. 맞아. 언젠간 기회가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사역팀 셀러브레이션 있었죠? 맞아요. 셀러브레이션 데이 마지막 주? 네, 아, 마지막 네, 주에 마지막 셀러브레이션 주. 데이가 있죠. 그 사역팀 저희 6개의 사역팀이 이렇게 준비 하여튼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 사역팀이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한다고 하죠. 그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사역팀 뭐 해요? 저희 미디어 팀은 뭐라도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 저희 팀이요. 저희 팀은 그때 오시면은 네, 엄청난 소개를 엄청난 즐거움을 선사해드릴 거예요? 네,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다, 기대된다. 뭔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으니 기대를 좋아요. 기대를 하시고 실망을 하시는 건 여러분의 책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이런 지키지도 못할 그런 그렇죠. 약속. 이런 것처럼 다른 다섯 개의 사역팀도 그날 소개를 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브레이션 데이에 이제 사역팀이 어떤 건지 뭘 하는지를 좀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예배만 나오고 순모임만 하는 것보다 사역팀도 함께하면서 더 어울릴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그런 사역을 진행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수련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이제 잘 자라나가야 되는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사역팀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너무, 분들이 네.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일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실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팀에 대해서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지원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신입생들만을 위한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저도 미디어 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청년부를 생활하면서 사역팀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신앙 생활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그리고 그런 헌신을 하거나 뭐 이제 순장을 하는 거나 사역을 하는 거나 그런 것이 더욱 신앙을 잘하게 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욱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PSP 아 오늘 광고 하셨죠? 네 맞아요. PSP 오늘요? 간단히 얘기만 네. 오늘 광고가 시간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주셔서 이제 시간이 아니구나. 부족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광고가 나갈 건데 아 저는 광고를 미리 봤네요. 그래서 알고 있군요 광고를. 저도 미리 봤어요. 아, 그래서 미디어 팀만의 특권. 광고를 미리 봤습니다, 제가. 아, 그래서 한 걸로 착각을 했네요, 제가. 동영상도 뭔가 본 것 같아요, 저는. 저도요. 네, 뭐 자세한 권고는 차차 되겠지만 네, 이렇게 다음 주에 보는 걸로. 성교적인 마음과 성교적 사명을 기억하며 하는 이제 양육 과정,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무슨 약자죠, 이게? 퍼스펙티브스 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네, 자세한 건 이희도 형제님이나 엄정의 자매님께 물어보면 더욱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어제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련회에 대해서, 수련회에서 무슨 받았던 은혜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등등 수련회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사연들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할까요? 어떤 거 들을까요? 저희 수련회 주제 찬송이었던 내주 같은 분 없네. 아, 네. 맞죠? 네네. 네, 그럼 내주 같은 분 없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예, 주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주 같은 대한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수련회는 어떤 수련회인지 잠깐 소개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그런 소개는 뭐 제가 해야겠죠. 좋아요. 네. 2014년 동성교회 청년부 겨울 말씀 수련회로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말씀 수련회라는 이름 하에 계속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뭐 더 어웨이크닝 버전 2.0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정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기간은 지난 목금토인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장소는 남양주 평화수양관에서 강사는 그 내수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지웅 목사님을 모셔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회 말씀 한 번, 저녁 말씀 두 번, 오전 말씀 두 번 해가지고 총 다섯 번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사이에 GBS도 두 번 하고 네. 공동체 훈련도 한 번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3박 4일 때도 말씀이 여섯 번이잖아요. 네. 이제 2박 3일 하루를 적게 간데도 이렇게 꽉꽉꽉 채워서 말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목사님이 정말 노력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만 말씀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그 말씀 한 번이 참 이제 청년들이나 거기 참여한 지체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모셔서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저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더 추가해서라도 어떻게 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가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좋았고, 와, 근데 저는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맞아요. 그러게요. 병원 갔다 오셨었는데. 네, 병원도 갔다 오고 뭐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좀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뭐 많이 낫죠. 그때보다는 수련회 기간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낫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에요. 대신 포크 댄스를 못 쳤네요. 아쉬워요. 저도 못 쳤습니다. 저는 사진 찍느라. 아, 못 추셨구나. 포크댄스 좋았어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재밌었어. 네. 어떻게 말씀 수련회였지만 포크댄스를 참 많이 기억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아. 근데, 예, 네, 그런 시간도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신 분들이 참 수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 들었어요. 근데 다들 즐거워했던 것 같으니까 뭐 다음에 또 재밌게 꾸며주시겠죠? 네. 말씀도 좋았어요. 그렇죠. 말씀도 참 느끼는 게 많았고 받은 은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은혜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먼저 받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수련회를 가기 전부터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보게 된 그때부터 자꾸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사모하고 기대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더욱 보이는 시간이라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찌할 수 없도록 너무 크게 다가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누리는 시간이 좋았고 그 영광이 계속해서 더 밝고 깊게 비춰주시도록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새롭고 즐거운 이 은혜의 시간을 언제나 우리 청년 하나하나와 함께 느끼고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면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 주제처럼 우리 공동체 주의 사랑에 매여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공동체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쵸. 무기명으로. 그렇죠. 진짜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혹은 수련회를 계속 기대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좀 집중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한다는 것이 그 수련회의 은혜를 더욱 크게 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부터 저 수련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까, 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실까, 이번엔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준비를 많이 할수록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용서영직님은 저는... 많이 가셔서 하나님 많이 만나고 왔나요? 네, 저도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못했지만 말씀에 대한 기대는 정말 있었거든요. 제가 한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좀 소홀해 있어서 이번 수련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죄에 대한 그런 말씀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그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좋았어요. 그 말씀,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수련회 전에 기도하면서 갔는데 첫날부터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점점 아파져가지고 자꾸 점점 너무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갔어요. 기도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이번 수련회 너무 약간 아쉽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예, 네, 너무 아쉬웠어요. 말씀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그래도 말씀은 다 듣고 와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신혜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말씀 수련회 이제 수련회를 간다고 해서 뭐 기대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그렇게 준비했었던 게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작년 여름부터인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이번 수련회 때 엄청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아쉽게 첫날 저녁 집회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고서 이제 더 애틋했는데 뭐 수련회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하고 기대를 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번 수련회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신앙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래요. 저의 상태가 지금 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상태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갔다고 하면서도 예전에도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꼭 수련회에 갔다 오면 이제 누군가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안 받으면 되게 저는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 꼭 거기서 뭔가 뭐 오늘 설교에서도 선교사님이 얘기하셨지만 꼭 이렇게 저희가 감정적으로 필이 없어도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네.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꼭 또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혜자매처럼 아 이번에는 내가 좀 은혜를 많이 못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은혜를 못 받았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더욱 나아가게 하는 길인 것 같아요. 네, 아, 맞네요. 은혜 받았어요. 네, 제가 오해했네요.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못 들은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제 저희가 녹음을 했거든요.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이제 그것들이 곧 공유되죠. 네, 공유될 것 같아요. 이제 공유될 때 또 많은 분들 신청하시면 이렇게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네. 뭐 또 치신 분들은 그때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저희가 이제 라디오 방송까지 수련회 특집 방송이냐, 난 갔다 오지도 못했는데 나는 소외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그냥 물어보시고 같이 참여하시고 관심 가지시면은 얼마든지 함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네.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네, 제가 다음 사연 읽어볼 텐데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특별히 뭐 미디어 팀 이거 라디오 애청자 분이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애청자시죠. 네. 그래서 이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좀 귀엽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럼 귀엽게 한번 들어볼까요? 노력해볼게요. 기대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미디어 팀 하트. 미디어 영원하라. 현 찬양팀이지만 마음만은 항상 미디어와 함께인 미녀가 되고 싶은 반주자입니다. 저에게 이번 수련회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실천하게 된 참 좋은 수련회였어요. 평소에는 기도도 잘 안 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녔던 저에게 깊은 반성을 주셨죠. 괄호, 근데 아직 새벽 예배는 힘들다는. 참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더욱 느끼는 수련회였어요. 주일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주께 더욱 나아가야 함을, 또한 지체들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수련회이기도 했고요. 키키키. 기도 제목 나눔을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혜자매가 출장을 가는데요. 방사능 때문에 일본 화장품도 안 쓰는 다혜자매의 일본 출장을 위해 담대히 기도함으로 다녀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참 신청곡도 있어요. 신청곡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입니다. 키키키 미디어 알라 뿅. 아, 참 엄청 애청자세요 이분은.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막 공유 동기 모임 카톡방에서도 계속 공유를 하시고. 동기 분이시군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엄청 애청자이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항상 라디오 언제 나오냐 궁금해하시고 꼭 나오면은 듣자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해주고 이렇게 건면해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하네요. 네, 이런 애청자가 진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말 실수를 했네요, 제가. 아, 그리고 항상 신청곡도 이렇게 보내주세요. 맞아요. 좋아.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혜자매 얘기가 맞아요. 나왔는데 어떡하죠? 그동안 이렇게 안 쓰고 안 먹던 거 가서 한 방에. 아, 마음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 신경 쓰는 자매분이었는데 기도해야겠어요. 가서 뭐 그쵸. 잘 있다 오겠죠. 뭐. 안전하게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잘 다녀오겠죠. 그쵸. 안 그래도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이제 보내시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요. 정말 뭐 보내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겠죠. 아, 참 이 뭐야 3회째 방송 또 올라가면 네 엄청 열심히 들어주시겠죠. 네, 미녀 반주자 분께서 미녀 네 미녀가 되고 싶은 사실 미녀는 네 미녀가 되고 싶은 미녀는 아닌가요? 아니, 미녀예요. 미녀인 걸로. 그리고 그 이제 이 사연에도 나왔지만 기도에 대한 얘기도 저도 참 많이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기도를 잘 안 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참 잊기 쉽고 그렇게 꾸준히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이제 저희 설교에서도 나왔고 이제 못 들으시는 분들은 설교 속에서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냥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알려준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 와닿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참 대화 안 해놓고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지 않아놓고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을 바라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좀 더 친하게 자주 뵙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나누어야겠구나.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 말씀. 좋았어요. 예. 네. 그 친밀함. 저도 그렇게 짧게 그게 짧게 기도해도 이렇게 뭔가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친밀함을 쌓을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참 감사한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라디오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이렇게 기도 제목들 네,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좋네요. 기도 제목들을 네. 보내주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계기로 많은 기도 제목들 보내주셔서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아. 맞아요.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사실 뭐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뭐 이제 재밌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고민도 많고 걱정하는 것도 많잖아요, 서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익명으로 보내셔도 되니까 그런 것들 함께 나누시면 뭐 저희 미디어 팀부터 기도를 하고 듣는 이제 청취자들도 함께 기도를 하고 하면서 더욱 힘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네, 다음 사연 들어볼까요?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네, 후원 많이 해주세요.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희입니다. 아, 실명이네요, 이건. 이름을 밝히셨어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최근 군제대를 한 주동균 형제님과 친해졌습니다. 동균 형제님과 군대 얘기도 했습니다. 말이 없으시지만 참 속이 깊고 진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보고 참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며 앞으로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닭싸움 1대1 한번 해요. 콜로세움으로 초대합니다. 참 생뚱맞은 이런 사연인데. 여기 참 속이 깊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다음이 바로 참 잘생겼다고 나오네요. 속이 깊어서 상처받지 않게 해주려고 좀 얘기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군대를 갔다 와서 아 이제는 사회생활을 좀 할 줄 아는 형제님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네요. 아 그쵸. 어떤 분이신지. 동균 형제님이 재밌으시죠. 재밌으세요? 네, 말은 없으신데 같이 조금씩 얘기하다 보면 되게 재밌으세요. 목소리가 그렇게 좋으시다. 네, 목소리도 좋죠. 동균 형제님이 참 웃음이 없는데 이제 동균 형제님을 웃기시는 분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죠. 에스모 자매님이 그렇게 잘 웃기신다고. 네, 아주 빵빵 터트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거의 되게 둘이 있으면은 동균 형제님의 웃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다는. 네, 하여튼 그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 예전에 이 동균 형제가 계속 너무 무표정으로 있으니까 화난 게 아닌가 하고 네. 어떤 자매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 S 자매님과 전화 통화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는데 갑자기 막 웃음꽃이 활짝 피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게 저 정도의 그런 신뢰가 쌓여있는 사이냐면. 근데 여기 닭싸움 1대1 한번 해요라고 했는데 네. 이제 저희 공동체 훈련할 때 네, 동균 형제님이 닭싸움을 혼자서 거의 한 번도 안 지고 계속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 같은데 군대에서 그런 걸 배운 건 아니죠? 맞아요. 아, 한창 갓 전역해서 한창 몸이 좋을 때가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닭싸움 콜로세움으로 추천. 콜로세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2화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화 방송과 두 가지가 지금 겹치잖아요. 동균 형제님과 네. 콜로세움. 아, 맞네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2화 방송을 찾아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지막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교회 안에서 맴돌았던 저에 대하여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 안에서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생기지 않을까란 저의 이기적인 생각에 교회 공동체에 먼저 다가가지 못함을 회개하였습니다. 지난 3일간의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친밀함을 경고히 다지며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시련과 상처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아들로 성장할 수 있음을 계획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공동체 안에서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건데 참 어렵게 느끼시는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참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들어도 되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많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는 다 별로야 혹은 아 교회는 나한테 별로야 뭐 싫어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아 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신 교회 안 나가 교회 사람들 다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맞아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또 연약한 부분이죠 저희의. 네. 근데 그 설교에서 하셨던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한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 근데 참 큰 위로가 되었던 것도 이제 그 다음 얘기였죠. 맞아요. 근데 아, 하나님께서 비밀을 그곳에 숨겨 두셨다라는 거. 네. 천국의 비밀? 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러니까 모두 다 정말 함께 때론 상처받고 때론 정말 어려울지라도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쉽지 않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어 그러면 나도 공동체에 잘 지내봐야지라고 각오하셔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상처받고 저희도 정말 이 공동체 떠날까 이런 생각을 속으로는 몇 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위로들 때문에 남아있고 남아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처 없이는 뭐 지내기 어렵죠. 근데도 떠나지 못한 이유가 또 그만큼 그런 비밀을 알고 있고 또 이 안에서 그만큼 그보다 더한 사랑을 언제나 받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고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둘째 날 아침이었나요? 둘째 날 아침 방송이었던 것 같죠? 그렇죠. 아침 말씀. 아침. 네, 둘째 날 아침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참 큰 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하실 얘기들. 하실 얘기요? 생각이 많으신 표정들이 되셨는데. 맞아요. 저도 그 설교 말씀 듣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야. 정말. 근데 되게 그러한 부분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 보면 되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또 우리 새내기들 빨리 잘 보살펴야겠어요. 그래요. 아, 그렇죠. 저희도 상처를 안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게 맞죠. 네. 네, 이렇게 은혜 받고 오는 것도 좋지만 수련회는 그때보다 그 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녀온 후. 제일 수련회 그럼 맞아요. 다녀온 다음에 막 은혜 받고 와서 이제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지? 맞아.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수련회에서 마지막 날 아 마지막 날은 아니지 그 말씀에서 그 네. 칼을 우리에게 쥐어주고 단칼을 이제 잘라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삶에서 바로 이제 수련회 이후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겠죠.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 많지 않나요? 저는 물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엔 그랬었거든요. 꼭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오면 수련회를 갔다 오고 집에 와서 이제 한번 이렇게 집안 어머니와 뭐 형제와 싸움이 나는 거예요. 꼭 수련회를 갔다 오면 그 피곤한 마음과 긴장이 풀림과 함께 은혜는 뭐 열심히 받은 것처럼 하다가 꼭 싸움이 나서 그날 이제 받은 은혜들이 내가 진짜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근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가 무너지게 되는 것도 물론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들보다 아 이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그 은혜를 지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지켜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다시 시작해보고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들 가지고 가잖아요. 지금 많이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통해 다시 회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는데 이제 맞아 매일 기도해서 많이 나누고 네 다들 시작했겠죠? 네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뭐 혹시 그런 생각들 있는 거 있으신가요? 글쎄 저는 아무래도 정말 정말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나와의 정말 결심을 하자. 내가 자신이 마음을 안 먹으면 정말 아무래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항상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 숨모임을 하게 될 때 이제 이제 그 수련회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결단을 하라고 항상 수련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꼭 그 정확한 시간, 정확한 내가 매일 예를 들어 매일 11시 반부터 12시까지는 무조건 성경을 읽겠다, 무조건 기도를 하겠다, 뭘 하다가 하더라도 그런 거를 세우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는데 신혜자매한테도 이런 얘기 한 적 되게 맞아요. 많아요. 같은 순위였거든요. 맞아. 그런 얘기 해주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공동체 얘기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그 은혜를 이어가기에 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하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매일 기도에 오세요. 맞아, 매일 기도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혼자 힘들잖아요. 집에서 혼자 하기 힘들 때 이제 받았던 은혜들 나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매일 기도에 언제 있죠? 네, 매일 기도에 평일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요. 이제 수요일 날은 8시 반. 나머지는 8시에 청년부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정말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와, 이게 계속해서 지금 2년째 하루도 안 빼놓고 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사람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고 안에서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많이 일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청년부를 이끄는 한 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게 큰 청년부의 밑거름이 되죠. 네. 이 외에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고 그래도 이 사연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맞아요. 다들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좋은 수련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추후 공유할 기회가 있으면 꼭 공유해드리는 방향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음악 듣고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음악은 네, 아까 전에 그 반주자님께서 네, 미녀 반주자. 네, 미녀 반주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신청곡이 있잖아요. 그거 듣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네네. 그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듣고 오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신청곡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삼열 형제님께서 지난번에 아기 이름 공모사연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그래서 참여해주신 이름을 갖고 진삼열 형제님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네. 첫 시도 하는 거네요. 잘 좋아요. 될지 잘 되겠죠? 네. 제가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비그리고 후이 연결되었냐? 스마류가 끊을게요. 여자분이 받으셨네요? 여자분이 받으셨네요. 왜 연결이 되지 않죠? 예상치 못했다 이거. 연결이 안 될까요? 왜 연결이 안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떨릴 수 있나요 이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동성 복음이 오네요 라디오입니다. 아, 그래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러시네요. 전화가 너무 갑자기 와서 깜짝 놀랐네요.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서. 네. 댁이신가요, 지금? 놀랐습니다. 예, 네, 지금 집에서 컬링 보고 있습니다. 컬링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5엔드고 1대1로 비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후공이고. 요번에 이겨야 네.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뭐 이겨도 되겠어요? 역시. 짠할 것 같은데, 예. 네. 네, 그 이름 그 지어달라고 사연 보내셨잖아요. 네, 좀 어떻게 좀 많이 왔나요? 네, 뭐 적당히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냥 그 얘기를 한번 던져본 전에... 떡밥인데 많이들 물었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네, 혹시 근데 저희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제 소개요? 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 청년부고요. 83동기인 진삼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83동기가 그렇게 좋은 동기라고 하더죠? 아, 네, 뭐, 몇 명 빼곤 다들 좋죠. 그 몇 명이, 혹시. 아, 네, 뭐, 지금 뭐, 방금 얘기해주신 분도 83동기죠? 뭐, 그분 빼곤 대체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름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네네.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혹시, 바로 결정하실 수도 있나요? 아, 뭐 A로 할까 봐. 네, 어쨌든 한번 들어보는 볼게요. 네, 뭐 네, 잠시만 얘기하기 전에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얘기하기 전에 혹시 그 태명이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었나요? 아, 태명은 바다였어요. 바다. 아, 바다 되게 이름 이쁘네요. 아, 그 뭐 태몽을 바다가 나오는 꿈을 꿔서. 예, 네, 뭐 많이 고민하기 싫어서 그냥 바다로 지었었어요. 아, 지금 바다. 네. 그러면 예정 일은 혹시 언제죠? 다음 달 10일입니다. 우와,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네요. 아빠네요, 아빠. 네, 아, 이게 결혼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빠가 돼서 예, 네, 새삼스럽네요. 그쵸,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이 저희에 의해서 정해지길 바라며 저희가 그러면 공모되는 이름을 잠시 공유해 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하나 알려 드릴게요. 네. 저 진이래. 네. 이게 그 여호와 이래의 이래거든요. 근데 예. 전혀 모를 거예요. 교회 이름인지. 네, 듣기 싫으시면 끊으셔도 됩니다. 아, 예. 아이고 계속 일단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진영호. 영호? 예. 네, 되게. 좀 흔한 이름이네요. 흔한 이름이죠? 네, 저희가 따로 뜻이 온 게 별로 없어서요. 그냥 이름만 혹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진소운 어떠세요? 진소운? 소운입니다. 운. 소운? 되게 특이하네요. 진소운. 진소운? 네. 그리고 진규현. 규현? 예. 아, 그 슈퍼주니어의 규현. 맞아요. 맞아요. 네, 슈퍼주니어를 좋아하시는 분이 보내셨나 봐요. 아니, 뭐, 아, 그렇구나. 그 아이가 자랄 때쯤은 슈퍼주니어는 아마 모를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뭐 연예인 이름인지 모를 거예요. 네. 또 뭐 있어요? 네, 그 외에 저희가 빠르게 한번 불러드리면요. 병훈. 영훈? 네. 병훈. 병훈. 용수. 용수. 네. 명훈. 명훈. 영훈. 영훈. 운. 진운. 진운. 진운입니다. 아, 운. 뭐 거긴 뭐 외자입니다. 외자. 그리고 훈. 훈. 그리고 영균. 네. 명진, 영진, 호영, 호용, 청수, 대수, 영철 뭐 등등등 많네요. 아, 되게 다 흔하네. 아, 다 흔해요? 진윤재 어떠세요? 윤 뭐요? 진윤 뭐? 제. 윤재요, 윤재. 윤재. 네. 아, 친한 친구 이름이 윤재인데. 아. 아, 아 이거 약간 몸무게가 130kg 나는 애라 안 되겠다. 아. 기다릴 것 같아. 아, 필살기인데 안 되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거 네. 필살기예요. 네, 저희가 나름 이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해 놓은 건데요. 어, 그래요? 네, 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진소명이요. 소명? 네. 아, 그렇군요. 혹시 생각을 했... 혹시 생각을 했었나요? 아, 우리 당연히 이름이야. 저희 계속 고민하고 있었죠. 얼마 안 남아서. 아. 네, 이름은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 네. 예. 네. 뭐, 뭐, 사실 좀 도움이 많이 된 이름이, 그니까 전에, 그니까 그, 여기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 전에 좀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분들이 그 제가 라디오 보낸 사연 듣고. 아. 예, 네, 그래서 좀 그 덕에 좀 힌트가 많이 됐던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방금 얘기해주신 것들 중에. 어떤 거예요? 어떤 건가요? 사실, 박재현 형제님께서 얘기해주신 1회를 많이 힌트를 얻어서. 네. 딸을 낳으면은 1회로 짓기로 했어요. 우와! 오, 소름 돋아요. 아,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3월에 나온 아이는 아들이니까. 1회로 짓진 않을 건데. 이자를 좀 활용을 해서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고, 뭐 잠정적으로 이게 뭐 아직 양가에 이제 어떤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확정을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 저랑 제 아내가 결정한 이름은 이도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 아 이도 세종대. 아 야 잠깐 이산이다 이산. 아니 뭐죠 이거. 아 헷갈렸어. 아 이산이요 이산. 아 이산과 이도를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서 헷갈렸어요. 이산이에요. 아. 근데 이게 확정된 이름은 아닌데, 어쨌든 가 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괜찮네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좋네요. 네, 이상으로 결정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 재현 형제님께 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에. 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아 너무 이렇게 라디오 전화 연결까지 이렇게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많이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보낼 게 있을까 싶어요. 네, 혹시 옆에 산모분도 계신가요? 네, 옆에서 지금 같이 컬링 보고 있어요. 네,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바꿔줄게요, 그냥.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동성 청년부였던 83 동기 방선영입니다. 와, 83 동기시네요? 네. 아,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목소리로라도 오랜만에. 네, 반가워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건강은 괜찮아요. 뭐 예정일보다 빨리 나올 것 같다거나 이런 조짐은 없나요? 아, 뭐 그거 애맘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혹시 같이 기도해줄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얘기해주셔도 돼요. 아... 뭐 자연분만 하고 싶은데 자연분만 잘 순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애기 나오면 라디오에서 꼭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끊을게요. 네.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이렇게 전화 연결을 끝냈네요. 아 재현 형제님이 타셨어요. 와, 오 이래 이쁘지 않나요? 이쁜 것 같아요 이래. 네, 좀 특이하고 이래. 안 그래도 이은과 리을을 제가 좋아하긴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딸을 낳으면 그런 이름으로 지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래는 아니었어요. 이래야. 오, 이래 이쁘잖아요. 이래야. 이래야. 좋으시겠어요. 아 좋죠. 라디오 아. 후원이 좀 부족한데. 아 후원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기쁘네요. 아, 이산. 이산도 좋다. 이산. 아이 이름. 이산. 진 이산. 진 이산. 진 이산. 지리산 이산아. 같은데 지리산? 아 왜? 아 그거 참 아, 이제 3년 형제님 다시 연락 오겠네요. 연락 오겠네.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처음 해보는 전화 연결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네 처음에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나름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재현 형제님이 선물도 받으셨지만 저희도 선물을 드려야겠죠. 네 그렇죠. 아까 읽었던 사연들 네, 그 중에 한 두 분만 드리는 걸로 할까요? 좋아요. 네, 어느 분 드리죠? 네, 저는 이제 미녀이고 싶으신 거원반자 아, 애청자. 반주자. 그렇죠, 저희 애청자님. 저희 애청자님. 챙겨드려야죠. 네, 챙겨드려야죠. 더욱더 잘 들어주시라고 선물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한 분 더 뽑아볼까요? 한 분은 누가 좋을까요? 아 내용이 그거 쓴뿌리 분. 네 쓴뿌리 아 그 마지막에 제가 읽었던 사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분에게 네, 그 공동체에 들어올 때 걱정이 되고 상처가 많았지만 그 속에서 회개하면서 들어오고 싶다 이런 말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분에게 저희가 사연 그 상품을 꼭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벌써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복음이 오네요. 3회 방송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프닝 때 저희의 바람처럼 여열 속에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성교회 청년부는 항상 여러분을 중보합니다. 2주 뒤에 있을 4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